조선 중부의 동해안에 위치한 갈마 지구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꾸려지게 되며 호텔들과 해양 체험 및 문화 오락 시설 등을 건설할 계획입니다. 갈마 지구는 세계적으로 이름난 금강산과 시중호, 청석정, 삼일포 등 명산 명소들과 대중체육 관광기지인 마식령 스키장을 인접하고 있어 투자가들의 호기심을 끌고 있습니다. 갈마지구에서는 주최 102, 2013년 5월에 발표된 조선민주주민공화국 경제개발구법이 적용되게 되며 외국 투자가들은 갈마지구 내에서 단독으로도 경영활동을 할수 있게 됩니다.